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뵙고 싶은 장군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새날이 밝아옵니다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따르는 자군 오직 한 줄기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높이 모신 내조구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